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술 한잔을 하고 그렇게 널 잊으려 했어.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끊었던 눈물 흘리고 내 가슴엔 비가 내리고 사랑이 사랑이 먹일래.